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아버지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게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감사합니다.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심령 더욱더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은혜를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